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청와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슈 신문 블리츠, 세네갈 신문 로뽀블레르,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영국 준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당지 7차 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헌을 비롯한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결론의 전문 또는 요지를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필리핀신문 마닐라타임스,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기내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불가리아 조선신선협회 뷰레틴,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도 경야는 운수님의 역사적인 결론을 보도했습니다.